아까 뭘 물어보기도 겁이 나고 너와 그 사람 같이 있는 상상에 밤새 머리 아파 여기까지 오게 만든 날 탓하자 어차피 널만 아는 날마다 멍청한 놈처럼 다 잊어버리게 돼 이제는 진실조차 나만 모르게 해 다른 사람이 네 옆에 서 있다는 걸 처음에 나는 믿지 못했어 그래도 너에게 화내고 싶진 않았어 그대로니까 날 떠날 것 같았어 어색해 튀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너를 보는 게 더 힘들어질 테니까 사실을 부정하려 애쓰고 있고 있지 나만 애쓰고 있지 미련하대 이별이 답인데 왜 버티냐고 물어 그게 아닌데 날 위한 모습이 거짓이라도 지금 웃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할래 널 감싸주고 나면 찾아오는 씁쓸한 행복감에 혼자만 느끼는 실없는 멜로디 여전히 널 yeah. 대하는 내 맘은 나만 새롭지 나만 가만히 있으면 달라질 것 없는 오늘 여전히 예뻐 보이는 나이 너는 지나간 시간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를 보며 사랑한단 말했어 떨어지기 싫은 기분 또다시 느껴 그래 넌 차라리 끝까지 숨겨 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기다릴 수 있거든 미련해 보여도 Because I love you, girl. Because I love you, girl. Because I love you, girl. 내가 모르게 말해줘.